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로마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실레 오를레아노가 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체혁명 위협과 세계 자주화 위협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